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 수요일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수요일은 제가 생수의 강 주님이 주셨고 또 두 번째 수요일은 우시아 왕이 죽을 때에 라는 말씀, 저 전번 주 수요일날은 베델로 올라가라 그런 말씀을 주셨고 또 오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저희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저기요 조금만 크게 좀 해줄래요? 목소리가 에베소서 little bit higher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교도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6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20절 같이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새 사슬에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수요일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나라 요새 말로 말하면 완전 무장 그런 뜻이겠습니다. 성도들이 알건 모르건 간에 우리 성도들은 전쟁에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 계기와 음모로 우리 성도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자 하는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여야 하며 마귀의 이 전략을 잘 알아야 철저한 방어와 전략적인 공격으로 우리는 마귀를 제압하며 성도의 영적 전투를 승리의 승리로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만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이제 이 오합지졸이 군대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이 사자로 변하여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투 자세로 들어가면서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31명의 왕의 목을 치고 10개의 족속들을 내쫓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다윗의 왕국이 서게 되고 남북이 통일되고 심지어 솔로몬 때는 700나라가 우리 솔로몬의 이 다윗의 왕국이 엄청나게 제국이기 때문에 700나라가 공주를 바치는 심지어 애굽의 공주도 바쳐져서 700나라를 복속하는 세계 최대 제국이 되는 그런 막강한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합지졸이 군대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양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양인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서 유다지파 사자지파 예수의 능력을 받아 예수님의 사자들이 되시기를 주여므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네 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강건의 비밀. 두 번째는 적의 본질, 우리의 적이 누구냐. 세 번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 네 번째는 전신갑주 장비 7개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혹은 정리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강건의 비밀을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강건할 수 있느냐. 이제 성도들은 이 군대는 강해야 됩니다. 양은 연약하지만 사자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바울께서 너희는 강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be strong and courageous, 강하라 그런 말씀을 주는데 그 강함의 비결이 오늘 사도바울께서 두 개로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 주 안에서와.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강건하라.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힘입니다. 예수 안에서 많이 우리가 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헬라어로 우리 에너자이저, 강력한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분, 우리 현재형으로 사용했습니다. 헬라어의 현재형은 우리 영어로 말하면 진행형의 의미를 내포합니다.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원자력적인 무한한 다이나마이트 같은 두나미스, 에너자이저, 능력을 주시는 에네르게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만능 크리스천, 전천후 크리스천, 우리 여러분, 우리 영혼을 한번 축복합니다. 다 됩니다. 그게 예수 안에 있으면 다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다 되는, 그래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빨아들이며 말미암아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는 예수가 내게 살아서 무한한 예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가는 예수님의 귀한 가지가 되는, 주 안에서만이 능력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 더 나가서 비슷한 얘기 같지만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고 우리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패할 수밖에 없으나 주님의 능력의 힘으로 무장할 때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양이지만 예수의 능력을 받으면 사자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자같이 표요하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볼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고, 그래서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마귀가 공포에 떠는 위력적인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의 능력으로, 이는 not by might, no by power, not by spirit of the Lord, 우리의 힘으로나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적이 누구냐? 우리 이 적이 누군가가 계속적으로 우리 사단이 우리를 혼미케 하고 혼란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적이 누군지 모르고 싸우다가 피를 흘리다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12절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은 헬라어로 수건입니다. 수건인데 이디엄인데 뜻은 뭐냐?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피와 살을 가진 우리의 씨름은 사람과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다. 예, 이게 참 심각한 말씀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관계와 괴계를 써서 우리와 하여금 전쟁을 붙게 하는데,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 져서 목사가 우리의 적이요, 장로님들이 우리의 적이요, 집사가 적이요, 성도가 적이요, 아내가 적이요, 남편이 적이요, 사람끼리 싸우고자 할 때까지 마귀가 열심히 역사한 다음에 이제 사람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면 마귀는 그냥 떠납니다. 네. 그러면 뭐 서로 물고 찢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우리의 씨름은, 번역이 좀 잘 된 것 같아요. 레슬링, 우리 보통 권투, 권투는 좀 이렇게 간격이 떨어져서 싸우지만 씨름은 이렇게 삿발을 잡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살을 데이고 전쟁을 한다라는, 굉장히 전쟁의 긴박성과, 그래서 현실적으로 번역이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사람이 아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 외에는 나에게 원수가 없다. 오늘 여러분, 영적 전쟁의 실체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과 싸우지 아니하고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와 악령들과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원수가 아니라, 아무리 그분이 포악한 행위를 하고 아무리 그분이 내 가슴에 못을 박아도 그가 사단에게 지금 속아서 그가 이렇게 역사를 하는 마귀의 통로일 뿐이지 우리의 적은 마귀다,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씨름은 사람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그러면 정치가들과 싸우는 것이냐? 근데 이거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어둠의 역사, 다시 말하면 마귀겠죠. 또 마귀를 쫓는 그런 타락한 천사들, 또 우리 잡다한 이렇게 잡신 같은 귀신 같은 굉장히 저급한 영들, 이러한 영들, 그다음에 악한 영들을 상담이라. 그래서 우리의 적은 마귀다, 우리의 적은 귀신이고 악령이라는 것을 아시고 사람은 나의 적에 역하지 않은 것을 아시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혼돈되거나 여러분 마귀에게 미혹되지 마시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케 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함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했는데 이 불쌍히 여기셨다가 헬라 말로 어떤 뜻이냐면은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이 불쌍히 여긴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이 적이 아니고 사람에 대한 원수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우가 적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는 우리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사람 밖에서도 역사하는 인간의 인식론과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여러 풍습을 통해서 역사하는 우리 악한 영들을 향해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희의 적이 분명하게 누군지를 우리의 분명히 알고 싸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 더 나가서 세 번째 전신갑주를 그럼 입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네, 거기 보니까 첫 번째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우리 악한 날은 뭐 요새 말로 하면 전쟁 시에 그런 뜻이겠죠. 예, 전쟁 시에. 근데 우리가 참 우리 성도들이 내가 지금 전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러나 크고 작게 우리 마귀와 우리가 계속적으로 전쟁하고 우리 마귀를 추종하는 악한 타락한 천사들과 악한 영들과 우리는 계속적으로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 시에 우리가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지금 시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갈수록 인간의 죄가 깊어지고 반역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 악한 날에 능력 있게 대처하기 위해서 전신갑수를 입습니다. 야,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이 완전 무장하여 승리의 승리를 더하다가 이제 이 밤에 축복합니다. 승리가 습관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만 하다 보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그래서 우리 갈대밭이 처음에는 여기서 100m 가는데 갈대밭을 헤치고 한 시간 두 시간 걸리지만, 그러나 두 번째 걸어갈 때는 갈대가 이제 많이 넘어져 있기 때문에 30분 걸리고 세 번째 걸어갈 때는 뭐 10분이면 가고 한참 가다 보면 달리기 잘하면 막 11초에도 갈 수 있는, 그래서 습관에 지면 쉬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밤에 마귀하고 하도 그냥 싸워서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다가 습관, 승리가 습관이 되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에게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고백, 아버지 자꾸만 이기게 해주시니 패배하는 게 굉장히 어렵네요. 패배가 굉장히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승리가 습관이 될 줄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렇게 전쟁 전에 완전 무장, 그 다음에 전쟁 중에 완전 무장, 이건 쉬워요. 그런데 성도들이 어디에서 넘어지고 우리 주의종들도 어디에서 우리가 넘어지느냐, 이게 보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입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상당히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오늘 이 13절 보니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는데,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굉장히 놀라운 말입니다. 개 많은 성도들과 주의 종들, 우리 저를 포함해서 대체적으로 전쟁 시에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또 전쟁에 능하다 보면 적의 계기도 알고 우리가 공격적인 전략도 알고 그래서 승리를 하지만 일을 다 마친 다음에 방심할 때 치고 들어옵니다. 일을 다 마치고 또 잘할 때 칭찬할 때 거기서 또 자화자찬하다가 또 우리 자신을 신뢰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칭찬을 즐기다가 또 마귀에게 틈이 나서 넘어지게 되는 일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 일반 공통 현상이에요. 성전 건축하기 때는 절대 교회 여러분 전쟁 마귀한테 놀림 안 당합니다. 성전 건축 다 끝난 후에, 그러니까 후에 넘어집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이제 넘어지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부서에 충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때는 좋은데 일을 다 끝난 다음에 그때 방심할 때 쓰러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전쟁에 나갈 때 전쟁 중에만 완전 무장하지 마시고 전쟁을 끝난 후에 승리에 그래서 우리 원수들의 진머리를 치고 승리하고 땅을 정복하여 예수에게 바치고 환호성하는 후에도 굳건하게 서 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며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을 마친 후에 설 줄 알아야 돼요. Forbes라는 제가 언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잠깐만 했는데 Forbes라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500대 기업 네, 총수들에게 관심이 있어 제가 이제 사회학을 리더십을 강의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래서 그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의 그 정신세계 세계관 그들의 습관 그런 것들을 배우려고 이렇게 연구를 좀 하는데 굉장히 놀라운 것은 중간 리더들은 웬만한 고난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네, 고난을 이기기도 쉽지 않아요.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들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웬만한 고난을 이겨서 이제 중간 기업가의 리더로서 그렇게 선 분들 훌륭한 분들이 적혀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대부분이 떨어지고 거기에서 수백 수천 명 중에 하나 올라가서 500대 그룹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총수들의 공동점을 질문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회장님의 우리 이 삶 속에서 가장 싸워서 이기기 어려운 적이 무엇입니까? 근데 공통분모로 내가 환난도 이겼고 시험도 이겼고 여러 가지 위기도 이겼는데 내가 이기기 어려운 가장 무서운 적은 성공이었습니다. 성공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버리지 아마 회사가 번성하고 성공 하다 보면 아 이제는 됐다 이 정도로 내가 머물러야겠다. 또 주위에 칭찬도 들어오고 우리야 뭐 인터뷰도 하고 텔레비도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자칫 방심하면서 칼이 무뎌지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만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야 더 이상 연구하지 않고 자기의 그 초심이 이루어지면서 성공이 나에게 걸림돌이 돼서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라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은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 총수들이 얘기하는 것을 볼 때 그분들이 다 우리 성경의 원리 그대로입니다. 오늘 여러분 승리를 여러분 성공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을 다한 후에 넘어지지 않고 서기 위하여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겠다라는 놀라운 말씀 오늘 우리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이공 한인연합교회에 어떤 프로젝트를 주시고 어떤 뜻을 주시고 어떤 그런 하나님의 과업을 주실 때도 과업을 다 행한 후에도 우리는 절대 여러분 조심하여 경성하여 깨어 기도하고 겸비하고 사람들이 칭찬하면 도망가고 사람들이 꾸짖으면 회개하고 이래서 어쩌든지 예수 안에서 하부리에서 여러분이니까 제가 승리하여 선 일을 다한 후에 승리한 후에 서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곱 가지 정신 전신 갑주 다시 말하면 무장 완전 무장합니다. 첫째 진리의 허리띠 겠습니다. 여러분 허리는 우리가 다 아는 바 같이 허리는 여러분 우리의 힘의 근원입니다. 도둑놈 잡을 때 허리를 잡는다 그래요. 그리고 보호소나 그 감방에 집어넣을 때 허리를 다 풀른다고 합니다. 허리띠를 풀어버리면 허리에서 힘을 쓸 수가 없다 그럽니다. 허리띠는 몸을 단단하게 해줍니다. 역도 선수는 허리를 보호하고 허리에서 힘을 얻기 위해서 아주 강한 우리의 허리띠를 굵은 허리띠를 맵니다. 우리 옛날 로마 병정들이 우리 칼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식량 배급 주머니 다 허리에 찼어요. 그래서 우리 허리에 이 허리띠에 자기의 생명의 근원, 이 양식도 있고 물도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수통, 탄창, 뭐 단검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심지어 수류탄까지 허리에 차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군인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허리 띠라고 우리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이 허리띠를 진리로 허리띠를 메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리를 메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허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의 능력이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흘러나올지어다. 어떤 게 진리냐? 세 가지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 번 말씀으로 섬기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많은 말씀을 했고 어저께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다섯 가지 깊이 단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personal level 그 다음에 우리 목양하기 위한 pastoral level 저자의 의도를 알기 위한 critical level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도성인신하는 인카네이셔널 레버,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교에서 전진해서 나가는 미셔널 레버, 성경을 보는 깊이 다섯 가지 레벨까지 말씀을 올렸고, 크리티컬 리얼리즘, 리얼리즘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올리게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여러분 제가 걸어다니는 성경, 살아있는 성경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입만 열면 말씀이 나오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하면, 우리 미국의 국가조찬기도 할 때 테레사 수녀님이 강사로 초청을 받았어요. 이 테레사 수녀가 전 세계 수천 개의 어린아이들을 위한 또 버린아이 고아 또 수많은 병원들을 세우고 미국에도 많이 세웠습니다. 키는 150밖에 안 되고 얼굴은 쭈글쭈글쭈글 해서 참 보기에 좀 어떻게든 민망할 정도로 얼굴이 쭈글하시나. 그러나 그 테레사 수녀는 입만 열면 성경 외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 국가조찬기도회 전 세계 한 5천, 6천의 세계 심지어 나라의 대통령들도 수상들도 많이 참석한 그곳에 와서 말씀을 성경 말씀을 줄줄이 이제 증거를 하시고 끝났습니다. 그때 기자 회견을 했는데 기자가 수녀님 낙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 이제 의견을 발표하라니까 주께서 나를 어머니의 모태에서 예정하시며 주께서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한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기자가 아이 수녀님 그 성경 구절 말고 우리 수녀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또 바울이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그래서 아 수녀님 그러니까 아 저는 성경 말씀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걸어다니는 성경. 힐러리 여사가 이 테레사 수녀님 앞에서 자기도 진짜 자기 남편이 대통령이요 자기도 세계 최고 권력자의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데레다 수녀님 앞에만 보면 버버볼 다리가 후두두를 떨리는데 그의 권위, 그 150대밖에 안 되는 그 쭈글쭈글한 여인의 권위,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간증을 제가 두 번이나 우리 힐러리 여사로부터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이 밤에 여러분 입에서 여러분 말씀의 진리가 나오는 진리로 여러분과 제가 허리띠를 무장하고 진리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가서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예수로 무장하라.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 때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고 여러분 밥 먹어도 예수, 우리 여러분 크게 아멘. 물 마셔도 예수, 할렐루야. 잠꼬대도 예수, 할렐루야.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인생은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 보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나이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완전히 버무려진, 그래서 잠꼬대도 예수로 나오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차 안에서나 어디에 있었는지 간에 여러분이 예수 예수 예수 예수가 흘러나오는 여러분 예수님의 놀라운 가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지어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우리 크게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보좌 내 보좌, 예수 재림 내 재림, 한번 좀만 더 크게요.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겸손 내 겸손, 예수 사랑 내 사랑, 할렐루야. 여러분 물이 흠뻑 젖은 스폰지가 꼭 누르면 물이 흘러나오듯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로 충만하여 조금만 꼭 눌러도 예수가 절절절 흘러나오는 우리 예수로 무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가서 세 번째, 예수께서 아버지로부터 보내신 성령이 진리이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내가 또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내가 너희에게 같이 다시 오리라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진리의 영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떠나지 않냐고 우리와 함께하는 진리의 영, 성령. 우리 예수님은 이 진리의 영으로 허리띠를 차고 무장했습니다. 탄생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는 탄생하셨습니다. 물세례 받았을 때 그는 기도하면서 성령이 그에게 강력히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이 됐습니다. 성령으로 무장했습니다. 그가 마귀의 시험을 받기 전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예수님은 무장을 통해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또한 마귀에게 마귀에 이기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처음으로 전파하고 Inauguration of the King of Kings, 이 왕의 왕께서 이제 취임사하실 때 주의 신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하면서 쭉 인간을 해방하는 죄로부터 해방,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 마귀로부터 해방, 시험으로부터 해방, 사단으로부터 해방, 세상으로부터 해방, 심지어 자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향하여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 참된 자유를 선포하신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무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무장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으로, 예수로, 성령으로 무장하여 허리가 튼튼해서 우리의 힘을 가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사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의 호심경. 우리 이 개역 개정에는 호심경으로 나오는데 좀 우리에게 낯선 언어입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의의 흉배, 흉배입니다. 이 흉배는 요새는 말로만 하면 방탄조끼라고 할 수 있죠. 누가 뭐래도 우리 적은 심장을 노립니다. 그래서 심장에 활을 맞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심장 상처가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장을 보호하고 가슴을 보호하고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로 딱 우리는 방탄조끼로 우리는 이 흉배를 삼아야 되는데 이건 의는 사람의 의가 아니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두 가지 의가 있어요. 사람의 왕국에서는 사람의 의가 나오고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옵니다. 사람의 왕국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간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그런 의입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처럼 내가 음란하거나 탐욕하지 아니하고 나는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고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는 건 104일을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40일 금식을 두 번 하고 40일 금식을 두 번 하고 그다음에도 20 며칠 더 금식하는 그러니까 금식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11조를 내고 나는 저 사람처럼 더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의를 하나님 앞에 내세웠지만 그러나 우리 이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뜯으며 오 주여 끼리에 엘리손 끼리에 엘리손 끼리에 엘리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무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고 집에 돌아간 나이다. 의인은 우리 인간이 조작하거나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돌을 닦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의의를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 무장을 해야지 인간이 만든 그 무장 가지고는 우리는 여러분 적에게 뚫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 The Righteous Man, 제데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사람.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한마디도 참소할 수 없는 사람. 예. 한 번도 죄 안 진 사람, 하나님 앞에 떳떳히 나가고 마귀에게 참소를 한마디도 당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누구만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전가하시고 이제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헬라어는 타텔라스타이, 우리 한번 해볼까요? 타텔라스타이, 한번 더 타텔라스타이. It has been paid in full. 다 갚았다. 내가 너희의 지은 죄의 대가를 다 갚았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전가받으신 예수님이 죄덩어리가 되고 우리가 의덩어리가 돼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그래서 의는 우리가 인간이 조작하거나 도닦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이라 하면서 예수가 우리의 의 되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알량한 이 누더기 같은 의를 버리고 오늘 하나님의 의, 우리 예수님을 선물로 받아 우리 예수님으로 여러분과 제가 방탄조끼를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 아멘으로 받으세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할렐루야. 예수의 피. 여러분, 피는 외칩니다. 아벨이 죽었는데 아벨의 피가 하늘을 향해서 외쳤어요.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벨의 피가 나한테 외쳤다. 여러분, 우리 아벨보다 더 완전한 의인 되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서 피를 다 흘리셔서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예수의 피를 외치면 이 예수의 피는 세 가지 방향을 향하여 외칩니다. 첫째,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은 내가 그 죄를 다 청산한 사람이니 받아주세요. 아버지에게 완전한 인이라고 예수의 피가 외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영혼을 향해서는 너는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너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인이라 라고 우리를 향해서 외쳐주시고, 마귀를 향해서는 너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했다, 마귀의 철저한 패배를 여러분 외치는 예수의 피가 여러분과 저의 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그렇게 의미를 들으신 다음에 한번 아멘으로 예수의 피를 보혈을 다시 한번 바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 좌우 인방과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의 문설주에 우리 바릅니다. 예수의 피 외칠 때 아멘으로 받으세요. 예수의 피, 할렐루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의가 돼서 하나님, 우리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런 귀한 그 놀라운 것으로 우리는 방탄조끼를 입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우리 이 전신갑주의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에 신은 것입니다. 험난한 길, 가시밭길, 날카로운 무기들이 깔려있는 그런 유리조각들, 수많은 그런 철조각들이 깔려있는 그런 길을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우리는 신을 신어야 되는데, 그 복음, 그 주 예수의 놀라운 복음은 평화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1장 21절,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골로새서 3장 16절 15절에 말씀하시기를 Let the peace of Christ control your heart, for you are called for the peace of God.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도록 하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여러분과 저를 주장하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평강, 예수님의 평강만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고,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평강, 우리 교우들끼리의 우리 평강, 우리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평강의 강물이 강같이 흐르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될지어다. 마귀가 다 흉내를 내도 평화는 마귀가 평강은 마귀가 흉내를 못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사야서 57장 21절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평강은 예수 안에서만 주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평강이 없으면 우리 성도들은 즉각적으로 모든 걸 멈추고 엎드려야 됩니다. 뭔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 먹구름이 낀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와 초조와 불안과 이렇게 근심이 내 마음을 이렇게 먹구름을 덮는데, 하나님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평강을 잃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지적하신 것을 회개하고 먹구름이 제거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강력하게 컨트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샬롬, the peace of God, control your heart. 이 평강, 평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평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평강.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화와 같지 않으니, 내가 주는 평안은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라. 또 그리스도에 준 평강,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누렸던 평강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평강을 누리셨나? 그 풍랑 가운데서 주무셔서 제자들 앞에서 골곤심에서 주무시는 풍랑을 극복하신 예수님의 평강. 여러분, 이 평화가 베드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성경 자세히 읽어보니까 내일 아침이 사형인데, 내일 아침이 참수형을 받아 목이 잘려 죽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의 평강이 충만했는지, 내가 네로가 내 목을 자르면 내가 이제 예수님에게 가니까 너무너무 기쁜 날이구나, 그 하늘나라 가기 전에 잠부터 좀 자나야겠다, 그래가지고 팍 밤새 얼마나 골골고 자는지 천사가 와서 발을 툭툭 차도 그 착고가 풀어질 때까지 그 깨지 못하는 그러한 베드로 속의 역사나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가 주는 평강,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도 사형 선고받은 그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마음속에 기뻐하는 충만의 기쁨, 그것이 넘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에게 넘치게 됐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미술 대회가 있었어요. 이렇게 미술 대회가 있었는데, 우리야 초등학교까지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미술 대회가 있었는데 1등을 누가 했느냐, 1등을 보려면 만종 흉내를 해서 평안한 들에 추수하는 그런 작품, 또 어머니가 애를 안고 있는 아름다운 평화의 모습, 그만 다 아주 너무너무 좋은 작품들이 왔는데, 1등한 게 무슨 그림이 1등을 했냐면은 나이에라 폭포같이 막 엄청난 그런 막 그 물이 떨어지는 그 폭포에 그 어떤 그 폭포 중간에 바위가 있는데 바위에 나뭇가지가 이렇게 걸렸어요. 근데 그 나뭇가지 위에 새가 둥지를 치고 그 다음에 그 어미 새가 먹이거리를 잡아가지고 새끼들한테 주는데 새끼들이 짝짝짝짝짝짝 이렇게 막 먹으려고 입을 벌리는 모습이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경이 좋을 때 그때는 누구든지 평안할 수 있으나 이 물이 그렇게 엄청나게 바위를 뚫을 수 있는 물들이 폭포수 같이 떨어지는데 그 속에서 어머니를 믿고 아무 염려 없이 먹이를 받아먹는 새의 평화, 그게 제 참된 그런 평화 1등이다. 그래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도록 폭포가 있고 풍랑이 있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어머니 되시는 우리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리, 우리의 생명주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가지고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폭포 속에서 풍랑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번째, 이 사도바울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이 전신갑주는 믿음의 방패겠습니다. 여러분, 적은 끊임없이 이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화선이라고 번역된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미움의 화살, 오해의 불화살. 여러분, 이 로마 병정이 갖고 있었던 그 방패는 나무로 백부장이나 아니면 고위 그 장군들은 그런 쇠로 된 것을 갖고 있었지만 일반 병들은 나무로 되는데 그 하도 불화살을 많이 받아서 타니까 이 막아도 불타서 죽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화살 다음에 잘 타지 않는 가죽을 입혀서 우리 불을 어떻게 하든지 끄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계속적으로 우리 사단이 우리에게 미움의 화살, 오해의 화살, 이간의 화살, 의심의 불화살, 두려움의 화살, 누추하고 더러운 생각의 불화살, 신뢰를 파괴하고 불신의 불화살을 계속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쏘는데 그것을 우리가 불화살들을 완전히 막고 떨어뜨리고 그 불화살을 종이화살로 막강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은 크게 말해서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 알고 있습니다. 첫째, 본능적인 믿음입니다. 본능적인 믿음은 원시인들도 알고 있는 것이 본능적으로는 내일 아침에 해가 뜨고 또 조금 있으면 춥고 또 우리 베테랑 환경은 1년 내내 춥고 비 오는 여름과 비가 안 오는 여름 두 개입니까? 예, 우리 아리조나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아리조나에 1년에 4계절이라 두 계절 있습니다. 하나는 뜨거운 계절과 두 번째는 더 뜨거운 계절, 두 계절로만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렇습니다만은 차관 그게 다 아는 거예요. 4계절이 분명한 그런 나라에서는 요번에 이제 봄이 오니까 씨를 심어야지, 이제 여름이 오니까 준비해야지, 가을이 오니까 추수해야지, 이렇게 본능적으로 인간이 안 해. 두 번째는 우리의 합리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이성적인 믿음. 이성적인 믿음은 이성을 우리가 활용해서 우리에게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지금 이성적으로 굉장히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우리 여기가 실례지만 몇 층입니까? 3층입니까? 여기가 장로님 3층입니까? 예, 3층인데 우리가 사실 여러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 건축이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그런 신뢰가 없으면은 굉장히 불안에 떠는 겁니다. 이게 무너지면 어떨까? 저 위에 지붕이 떨어져가지고 우리 죽으면 어떨까? 그렇게 어래. 그러나 우리가 건축가를 믿고 우리 건축의 양식과 건축의 우리의 몸을 여기 800명이 가득히 앉아도 절대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 우리가 자동차를 탔을 때 그 차가 우리를 속히 우리 교회까지 데려다 줄 수 있다는 믿음. 이러한 이 이성적인 합리적인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영적인 믿음이, 초자연적인 믿음이에요. 기적을 창출하는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 우리의 이 위기와 환경과 어떤 어려움도 다 막아낼 수 있고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밤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이 충만하여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홍해를 갈르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리고성을 우리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만나가 여러분과 저에게 떨어질지어다. 불기둥과 기름기둥을 인도받는 그런 하늘의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골리앗 같은 장군들을 대거치고 여러분 우리 앞에 나타나는 적들의 목을 칠 수 있는 여호수아 장군의 믿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성경에서 우리 여호수아 1장에 9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Be strong and be courageous.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데 이 놀라운 영적 믿음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할지어다. 믿음은 우리 인간이 조작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돗닦아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 2장 8절 9절 보면 한국말이나 영어로는 잘 안 나타나는데 헬라어에는 믿음이 선물이라, 이것은 행위에서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서 믿음을 선물로 받으시길 처음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구절을 체험하는데 십몇 년 걸렸어요. 믿는다는 동사,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신뢰한다는 게 무엇인가, 거의 그것을 깨달았을 때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라면서 헬라어가 두 동사가 동의격으로 써있는데, 믿는다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예,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멘 하고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신뢰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고, 그래 받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 깨달는데 굉장히 저한테는, 여러분에게는 몰라도 제가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굉장히 그 이후로 제가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게서 난다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영접하여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성장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고 홍해를 갈릴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7장 20절,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이하 레오나르도 다빈치 상당히 굉장한 천재 중에 천재예요. 요새를 말하면 박사학위를 11개 정도 받으신 어르신입니다. 예, 대단한, 500년 전에 이미 뭐 낙하산, 잠수함, 그 다음에 그런 거들을 다 이미 디자인을 하고 헬리콥터까지 디자인을 했는데, 제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굉장히 많이 연구했어요.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우리 심지어 여러분 신학도 했고 철학도 했고 그 다음에 시빌 엔지니어링, 도시 엔지니어링까지 우리 했어요. 건축도 하시고 조각도 하시고. 그런데 그가 놀라운 말입니다. 그의 일기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나옵, 네,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받은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를 잃은 그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참 귀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일단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니.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는 자는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니.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이게 참 놀랍지만, 그러나 여러분 진짜 이 달인 선생은 자기보다 더 큰 인물을 만들어내는, 우리 옛날에 유성룡이라는 이순신을 사랑했던 그런 우리 영의정이, 예, 자기가 영의정 된 다음에 시골에 가서, 예, 시골 총구석에서 자기를 가르쳤던 서당의 선생님을 향하여 세 번 절, 또 그 어르신이 자기를 막 때리면서 자기 사람 만드는 그 회철이, 회철에게 세 번 절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유성룡 이름은 알지만은 그러나 그 선생님 존함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 우리 예수님이 자기는 5천 명 정도 앞에서 메시지를 전했지만 예수님이 키운 빌리 그레임은 막 100만 명 앞에서 역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크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게 된, 제자를 어마어마하게 키우시는 참 스승 예수의 제자 우리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보다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자, 이제 이건 아멘이죠. 그러니까 14장 12절부터 18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늘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 라는 이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그 맞죠, 그죠? 거기에 무슨 하자 없죠? 자, 옆에 사람 우리 한번 보시면서 축복합니다. 우리 장남 뒤에 있는 한번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해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되세요. 오케이? 우리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엄청나게 크게 일을 시키는,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하는 위대한 스승, 위대한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신 되시는 우리 포도나무. 사실 여러분, 열매는 나무에서 메어지지 않고 가지에서 조롱조롱 포도가 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우리 나파밸리라고 우리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하고 샌프란시스코 중간 정도 있는 나파밸리 거기를 가봤더니 세상에 거기 포도밭에 한 포도의 가지가 이렇게 달렸는데 이 가지가 뻗어나가고 뻗어나가고 뻗어나가고 뻗어나가는데 송이가 몇 개 달린 가지도 봤느냐? 5만 개 달린 가지도 봤어요. 예. 예. 원 어머니 포도나무는 별볼일 없어요. 예. 그런데 거기서 5만 개 뻗어나가 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런 그 포도의 향기를 제가 한번 맡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포도원이 불을 타도 그 이탈리아나 스페인에서 처음에 가져온 그 어머니 나무, 그 나무만 안 죽으면 다시 포도원을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도 주인한테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이 포도나무가 되셔서 여러분과 저라는 가지를 통해서 끝이 안 보이는 우리 포도송이들이 달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지어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기도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를 믿어야 할 것이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 여러분 들음에서 나고 들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을 영접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을 아멘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겨자씨에서 조금씩 조금씩 자라서 산을 옮길 만한 거대한 능력을 행하는,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놀라운 가나안을 정복하는 위대한 믿음의 귀한 사자들, 믿음의 장군들 되실지어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누가 우리의 방패냐? 예, 15장 1절, 창세기 15장 1절, 우리 아브라함이 전쟁을 벌여서 318명으로 자기가 키운 318명으로 20만 명의 거대한 연합군을 물리쳤을 때에 그에게는 두려움과 공포가 임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 사랑하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방패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주여 영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 영접합니다. 믿습니다. 더 나가서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체 부분인 머리를 보호합니다. 우리 다른 지체들은 잘리거나 혹은 부상을 당해도 우리가 복구될 수 있지만 우리가 머리를 잘리거나 아니면 우리 뇌에 손상을 입으면 우리는 다시 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 부분은 누가 말해도 구원의 투구, 그래 구원의 부분이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끊임없이 마귀가 너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너가 구원을 받았냐 의심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은 절대 구원 받았는지 의심 안 합니다.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구원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의심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혹시 여러분과 저에게 혹시 막 의심이 들어오면 의심한다는 자체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의심 올 때 나사렛 예수로 명하느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 쳐다 우리 하면서 요한일서 5장 13절 외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은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밤에 우리 아멘으로 받으세요. 너희 속에 영생이 있느니라. 너희 속에 영생이 있느니라. 너희 속에 영생이 있느니라. 또 증거는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구원의 확신은 성도에게 가장 근본적이며 절대적인데 우리 구원의 투구, 영생의 투구, 생명의 투구를 우리를 머리를 쓰고 우리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6가지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공격 무기인데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성령이 쓰시는 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성령이 쓰시는 검을 공급하면 성령님이 그 검을 붙잡고 전쟁을 하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환경을 변화시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전쟁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냐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만 섬기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서 승리하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입에서 우리 날카로운 이 낯선 검보다 이한 날카로운 그런 칼이 나와서 우리 원수를 괴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묵상, 말씀 암기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아멘을 받으시고 우리 오늘부터 더욱더 애씁시다. 여러분과 제가 걸어다니는 성경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대변자가 될지어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가는 바다야 잠잠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안심하라 내네 두려워 말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열병아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손을 내밀라 일어나 너희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두려워하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달리다꿈 소녀야 일어나라 에바다 귀가 열려라 가라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니 이란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가 승리의 승리를 계속하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할지어다. 아멘. 그런데 이게 여섯 가지 무장을 하는데 이 무장이 완전히 에너지즈 액티베이션 이 무장이 완전히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기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18절 모든 기도와 이것은 사실 전신갑주에 안 넣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 모든 기도와 간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무기들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공급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도 전신갑주에 우리가 넣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이 항상이 개역 한글에서는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교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 여러분 이 기도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다시 말하면 무시로 한다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내 영이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일터에 있거나 직장에 있거나 내가 빨래를 하거나 내가 학교를 가거나 내가 사람들과 만날 때도 내 영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딱 서서 하나님과 계속 제세상적인 그러한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기도가 계속 올라가는 이것은 습관입니다. 기도는 습관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몇 번 말씀 올렸듯이 11조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많이 경험하고 여러분에게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여러분에게 그냥 하지도 않으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물질만 11조로 드리는 것은 우리 다 압니다만 이 시간의 11조 하루에 2.5시간 2.4시간 2시간 반 정도가 여러분이 새벽에 엎드리거나 또 중간에 엎드리는 간에 하루에 3번 나눠서 건 아니면 한 번이건 간에 이 3시간 2시간 반 10분의 1 기도가 계속 올려지면 10분의 9는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 영으로 하여금 계속 기도케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항상 기도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만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게 힘쓰는 거예요. 힘쓰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오늘 여러분 이 밤에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영접하고 오늘부터 실천합시다.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제 영이 이 지성소에 성삼일께 딱 서서 항상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자가 돼서 사이공 한인연합교회 기도가 너무너무 쌓아서 불기둥이 확 하여 사회공연은 한인교회에 있는 이 추운 영적으로 춥고 암담한 깜깜한 그런 곳에 우리 많은 새들과 벌레들과 들짐승들과 불쌍한 영혼들이 이 찬란한 빛과 그 다음에 이 따뜻한 빛을 불기둥을 바라보고 몰려서 여러분 벌떼같이 모여 사회공연학교에 우리 앉을 데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1부 2부 예배 3부 4배 들으면서 우리 천명씩 우리 예배가 드려 수천명 돼서 우리 여러분같이 사회공을 경영도해서 베트남이 다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에 불기둥이 설지어다. 다나가서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도가 습관이 돼가지고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콸콸콸콸콸콸 성령의 생수를 우리가 공급하면 우리 사이공 한인 연합교회 성령의 생수가 가득 차 성전에 들어오면서부터 여러분 병이 날지어다 귀신이 물러갈지어다 눈물이 폭포수 같이 쏟아지게 될지어다 모든 그런 죽은 영혼들에 다 살게 되는 그런 그래서 마른 뼈들이 마른 뼈다구들이 이 성전에 들어오기만 하면 뼈들이 붙여지고 살이 입혀지고 근육이 생기면서 생겨 이마라 해서 부활하여 거대한 군대 날마다 시험드는 양이 아니라 비루 먹은 양이 아니라 전쟁하여 31명의 목을 치러가는 여호수아 같은 군대가 되시는 사이공 한인연합교회가 될지어다. 우리 축복 아멘을 받읍시다. 주 안에서 강건하라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너희가 악한 날에 전쟁에서 승리할지어다. 승리하고 성공한 다음에도 절대 교만하지 말고 겸비하여 악한 일을 다 모든 일을 행한 다음에 굳게 설지어다. 백전백승할지어다. 승리가 습관이 될지어다. 전 세계 선교에 가장 막강한 역사를 했던 세인트 패트릭 아일랜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새벽 기도 때 한번 올린 것 같은데, 이제 전 세계 선교 운동에 가장 위대한 운동을 했던 그 귀한 어르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 그분이 이런 얘기는 안 했지, 이 말씀에 대한 말씀은 아니지만 결국 그분이 경험한 거예요. 마찬가지 수많은 우리야 이 족들이, 아일랜드 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하루도 몇 번씩 그렇게 살인의 음모 속에, 그는 항상 예수님을 보호삼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며 찬미하며, 그는 마이크가 없는 그 지금으로도 1500년 전에 자기 손으로는 10만 명을 구원하고 모든 종족을 다 구원하고 그 당시의 추장들 다 구원하여 그 아일랜드가 세계 선교의 그런 선주 나라 국가 전체가 집단 개종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러한 선교운동이 벌어져, 지금도 영국은 3% 교회 다니고 프랑스 독일 1, 2% 교회 다니지만 아일랜드는 주일날 95%가 우리의 교회 다니는, 지금도 세계 선교에 가장 막강한 역사를 했던 그 주자 세인트 패트릭이 하나님 앞에 일기에 쓴 것을 보면서 그가 이렇게 하면서 갔답니다. Christ in me, 그리스도가 내 안에, Christ above me, 내 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Christ behind me, 내 뒤에서 나를 보호하시면서 따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Christ before me,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Christ under me, 내 안에서 나를 받쳐주는 예수 그리스도, Christ around me, 나를 완전히 생명사계로 쌓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Christ all over me, 나에게 어디든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우리 이 전신갑주라는 것은 예수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진리에 더 예수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의가 여러분과 저의 여러분 방탄족제가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투구를 쓰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나를 완전 무장시키셔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일으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시험에 잘 드는 비루 먹은 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자같이 내가 거듭나, 하나님 내가 손에 손을 잡고 가나안 땅 우리 사이공 연합 한인교회가 지금 점령해야 될 어마어마한 그런 여러 족들을 점령하러 가는 거대한 훈련받은 잘 훈련된 영적인 해병대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진 전진 전진 여호수아 본보다 전진 전진 전진 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완전히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니엘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주여 지체치 마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시면서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우리 아이가 엄마 부르면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녹습니까? 우리가 주여 부를 때 우리 주님이 가슴을 녹이시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양에서 사자로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세 번 간절히 뵈면서 주여, 내가 완전히 예수로 무장, 완전 무장하는 군인이 해병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세 번 간절히 부르면서 우리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